것도 묻지 마. Don't say all my love. 내게 다가오지 마. Can't take. 참고 있던 날 흔드는 la la la la la. 지겨워 bye bye bye bye bye. 이제 그만 놓아줘. You kill me, kill me. My mind. Yeah. 아름다운 넌 내가 새빨간 장미 같아. Touch my mind. Yeah. 널 내 품에 안으면 가시에 찔리게 돼. Baby 그댄 참 독해. 자꾸 나를 취하게 해. Don't know trouble, problem 멈춰 위험해. I can't control. Go and stop, I love it. My love, 내게 관심 갖지 마. Don't say, oh my love, 나를 자극하지 마. Can't take. 밀어낼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걸. 나를 끌어당겨 마치 중력처럼. We say come on, come on, and come on. In my mind, yeah. 너를 뺏는 마음이 텅 빈 한 종이 같아. Touch my mind, yeah. 지우고 지웠다가 될 또 내 맘에 칠해. Baby 그대 참 독해. 거부해도 난 중독돼. Don't know trouble, problem 멈춰 위험해. Never I can't control. Go and stop, I love it, I love it. Should I go and stop, I hate it, I hate it. 날 미치게 해. Tell me why, tell me why, tell me why, babe. Come around, come around, come around, babe. 널 봤어.